백자 매화 대나무 무늬 항아리 조선 16에서 17세기 국보 166호 품격 있는 장중한 형태와 뛰어난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16에서 17세기의 대표적인 철화 백자다. 몸체에는 대나무와 매화나무를 사실적인 필치로 묘사했다. 대나무는 윤곽 없이 농담과 음영으로만 그렸는데 가늘고 곱게 뻗은 댄잎과 휘어짐 없이 사방으로 뻗은 줄기를 통해 대나무의 강한 절개와 고결한 기상을 나타내고자 했다. 반대편에 있는 매화나무는 윤곽선을 그린 후 색을 채워넣는 방법을 사용했다. 둥글게 휘어올라가는 등걸과 위로 곧게 치솟은 잔가지의 대조적인 표현으로 서정적이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세련되고 우아한 필치로 미루어 궁중화원의 솜씨로 추정되며 나아가 16에서 17세기 화단의 사군자 기법을 볼 수 있다.